받을 수만 버렸어. 비가 오는 길목에 나 혼자 서 있네. 앉아 있는 이 길이 난 정말 싫어. 찬바람이 불어서 난 더욱 싫어. 기다림에 지쳐 눈물이 빙돈네. 겨울 시간이 된 것도 같은데 이제 내 모습이 보일 것도 같은데 혼자 있는 이 길은 아직도 쓸쓸해. 아직도 쓸쓸해.